시간들 모두 내게 아무런 의미 없어. 너와 함께 했던 추억까지도 모두 다 버려뒀어. 이젠 너와 걷던 거리도 너와 갔던 장소도 모두 가지 않을래. 관심 없어. 안녕이라 하는 작은 인사에 내 맘은 녹아났어. 이제 싫었던 내 머리도 좋아하던 내 말투도 모두 다 고쳐볼래. 지난 날 추억들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날.